지난번에 이어서 돈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오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MC 실버벨의 얘기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갔다고 나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되게 크게 했었거든요. 제가 다 전에 다녔던 교회가 빚이 엄청 많은 상황인 거야. 막 몇 억씩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다들 건축 작정원금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때 제가 버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 헌금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데 내가 안 할 순 없잖아.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사실 뭐 내가 이 건축하자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안 할 순 없잖아. 근데 대신에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 건축으로 내는 돈보다 많은 돈을 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건축 헌금을 낼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으로 내고 그거보다 어떻게 됐든 그거보다 많은 돈을 구제를 내보자 그래서 뭐 이렇게 아프리카 어린이를 후원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약간 십일조나 그런 헌금을 교회에 다이렉트로 낸다기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쓰이는데 다이렉트로 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더 바꿔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옛날에 캠퍼스 어떤 기독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야. 11조를 꼭 교회에 내야 되냐. 나는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돕거나 뭐 기아대책이라든지 월드비전 이런 데 후원하고 싶다. 근데 또 믿음의 선배들이 또 난리가 난 거지. 11조는 11조고 그건 또 그거다. 그렇게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그거 성경에 헌금과 십일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십일조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어떤 그 수입 소득의 10분의 1이었나? 근데 하여튼 뭐 소산의 10분의 1,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에게 어떤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이렇게 내어주었던 것이 이제 시초가 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까놓고 얘기해서 뭐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거 예수님이 좀 언급한 부분은 한 번 있어요? 네네. 그거? 카이사르? 아닙니다. 아니. 11조를 언급하신 적이 있나요? 11조 내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 네.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텃밭에 있는 거 텃밭 집 앞에 있는 것까지 11조 다 냈단 말이지.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지. 11조를 다 내는 게 맞냐고. 좋아. 집 앞에 있는 것까지. 집에서 내가 상추를 키웠는데 상추가 다섯 잎이 났으면 그중에 반은 내야 되냐고. 아니 그게 이게 성경이 되게 밝히는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11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인내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맞습니까? 하여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온 말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11조는 11조도 다 하고 인내와 사랑은 인내와 사랑대로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해야겠네 그럼. 11조는 옛날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알아요? 성당에는 11조가 없어요. 아 그래? 네. 그러면 성당은 뭘로 운영이 돼요? 성당은 성당 다니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헌금 자체가 의무가 아예 없고 그래서 보통 4인 가족이 한 번 가면 예배 때 평균 1,000원을 내요. 4인 가족이? 근데 보통 되게 크게 짓잖아 성당은.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써 있어 회비를 걷어 우리가 연회비나 모임 듯이 회비를 걷는데 회비도 가족 수든 가족 형편에 따라 자율이야. 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아니 근데 보통 거기서 수전에 가잖아. 그런 거 따로 걷겠지. 행사하잖아 다. 하죠. 그 다 그러니까 따로 걷는다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천주교가 불리하구나 좀. 다닌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그 사역하시는 그런 성직자들이 가정이 없잖아 일단. 그쵸?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거는 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교회 그렇죠. 성당에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카톨릭은 전 세계적인 게 되게 관료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가 가져야 될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톨릭은 회사 여기 교회는 저기 개신교회는 자영업인 거예요. 회사. 거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신부님이 어느 성당에 이렇게 부임을 하셨다. 딱 4년인가밖에 못 해. 딱 4년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야 돼. 그래서 항상 뭐 이 사람이 군대 장교가 막 이렇게 돌듯이 항상 뭐 도심지만 있을 수도 없고. 아니 중세 시대 때는 원래 카톨릭 교회가 이런 그 정말 뭐 소유와 재산화 이런 거에 좀 비리의 온상이었잖아 원래. 그렇지. 그런데 지금이 오히려 교회들이 워낙 더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성도들도 그걸 믿는 거야. 뭐 신부들이 뭘 꾸미기를 뭘 꾸며. 신비들이 유일하게 꾸미는 게 묵주랑 목걸이랑 신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프란시스코 교황은 그것마저도 안 한 거야?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지. 다 원래 그 다 비단으로 하고 옷 좀 좋은 거 입고 하거든. 시계도 좀 좋은 거 차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다 나누고 하니까 그 더 사람들한테 사실 어필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진심으로 그러는 거거든. 또 목사님 뭐 일부 목사님들은 또 벤틀리도 타셔야 되고 하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나는 평생 11조를 내고 살았는데 11조를 안 내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천주교는 사실 더 율법적인 거나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막 그런 것들을 다 타이트하게 지킬 텐데 오히려 되게 후리한 거지. 그래서 내가 좀 반대 11조를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네네. 아,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거는 레퍼런스를 명확히 밝히면 내가 복음이다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기독교 팟캐스트인데 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딱 한 번 들었어요. 네, 이 부분이 궁금해서 11조 헌금편을 다루셨더라고. 그래서 우리보다 인기가 많고 해서 우리가 자꾸 들으면 조회수가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안 듣고 있어요. 단 하나의 조회수로도 올려주지 않기 위해.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그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좀 신학적으로 더 좀 탄탄하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도 좋습니다. 내가 복음이다. 저는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은 내가 복음이다에서 발췌했다. 네. 거의 카피했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가 아니라 100% 카피했습니다. 저희 재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11조 기원은 아까 창세기 4장 4절에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 바치는 게 기원이 맞고 전통적인 11조는 모세시대 이후에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토지 분배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12지파가 이렇게 토지 분배해가지고 그거를 소산을 걷어서 레이지파한테 줬죠. 네. 레이지파는 소유된 땅이 없었으니까 자기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자산이 없습니다. 의료보험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없어 내는 돈이. 아, 자기 돈이 아예 없는 거야. 남이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거지. 아예 개인 재산이 없는. 아예 개인 재산이 없었고 나머지 지파들이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왜 땅 옛날에는 땅이 제일 중요했는데 땅이 없었거든 레이지파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도 내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럼 돈을 걷어 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11조를 준 적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화폐로 전혀 드려지지 않았고 반드시 토지에서 나온 소산 뭐 곡식 곡식이랑 과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가축들 이런 것들에 11조를 드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옛날에는 뭐 화폐가 없었으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전답을 위해서 은 400세겔, 요셉은 뭐 20세겔을 팔았다. 그 부분이 있으니까 화폐가 있는 시기 화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헌금은 그거 소산으로 했다는 거지. 이게 좀 되게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렇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는 왜 교회 안 해주는 거야?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제사장한테 가는데 너무 멀어. 양을 끌고 가다 죽게 생겼어 얘가. 그러면은 얘 양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 그 동네로 가. 비슷한 양을 다시 사. 그 양을 드려. 아 정말? 딱 그 사람한테 양 사라고 돈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진 않았대. 이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화폐로서 가지고 있는 화폐로서 돈을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이미 인지하고 있던 거 아닐까요? 약간. 사실 지금은 11조가 온리 화폐로만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물물교환이 아예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회니까. 근데 사실 이 수많은 헌금과 이런 것들로 대부분 목사님들의 재산이 형성이 되는데 사실 그 과한 재산이 형성되다 보면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폐단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던 게 아닐까. 화폐가 많은 화폐가 개인에게 그 개인이 아니라 많은 화폐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패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저는. 네, 이건 제 멋대로 해석한 거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빠져나가기. 앞플러들 들으셨죠? 우리 방송 이런 방송이야. 순간용을 잘 들어야 돼. 어, 잘 들어야 돼. 끝까지. 절대 우리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11조를 결정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이야. 하나님 걸 왜 도둑질 하려고 그래. 이거 100% 부흥 강사들이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부분. 듣는 부분이야. 순간 정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네, 아주 들었어요. 헌금 설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다.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누가 분석을 하신 거야. 아, 예. 반대론자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430년경인데 느헤미야 총독이 있었던 시대래요. 어, 근데 지금 이거를 느헤미야가 누구한테, 아, 말라기 선지자 누구한테 말하느냐, 청자가 누구냐, 당시 제사장들한테 하던 말이래. 지금 이 아. 대목이. 그러니까 말라기 1장 그러니까, 6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한테 하는 말이라는 저 서건태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이 구절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제사장들한테 너 자꾸 왜 뽀려, 이거야. 야, 근데 지금 시대에 일어났으면 정말 싸다구가 날라올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싸다구가 날라올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느헤미야 제임 시절에는 11조는 완벽하게 세금의 역할이었는데. 아, 세금의 역할로서. 수확철이 딱 되잖아요. 뭐, 농산물 수행철이 되면, 이게 현장의 감독관이 파견이 돼. 네. 수확하는 현장에서 즉시 세금을 바로 걷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니네가 걷어서 집에서 10분의 1을 추려와. 이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아예 바로 걷어왔단 말이야. 정전제 같은 완전 원청징수야. 사용하는 즉시, 수확하는 즉시.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절대로 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이런 빙땅 칠 수가 절대 없어. 할 수 없다 이거지. 100% 완벽한 세금이었고 이때 파견돼서 바로 걷어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느헤미야 12장 44절에도 나오고 네. 그 느헤미야 13장에는 제사장들이 또 11조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도 나온대요. 아.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대상이 백성일 그 수가 없다. 아니라. 제사장들이다. 세금을 걷어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사실은 이 대목을 들으면서 이 목사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 게 맞다.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11조 꼭 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 지네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돈을 잘 써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맞죠. 모두에게 그렇죠. 해당되는 말이 맞는데 이게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이 엘리야심인데 느헤미야가 빡쳤던 부분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11조를 비롯한 헌물들을 빼돌리고 또 자기가 친분이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한테 그 11조를 보관하는 곡간을 대여하는 렌트 사업을 한대요. 지금이랑 뭐 다를 바가 없고 지금 목사들이라는 건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역사가 전통 있는 삥땅질이네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완전 개판인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11조를 다 갖다 써가지고 레인들이 도대체 먹고 살 게 없어서 원래 성전에 모여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온대, 레위인들이. 맞아요. 그런 네. 장면이 있어.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 아예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걸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 다 먹고 사는 건데 제사장이 너무 많이 해먹은 거야. 빙탕 쳐서 그 제사를 관장하는 그 부족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아예 흩어질 정도였다. 생업을 찾아서 흩어져.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네요. 아예 혼날만 했네. 그리고 이게 이 대목이 하나님의 것을 어찌 도둑질 하느냐 이건데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대. 히브리 원문에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히브리 동사로는 카바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커버 있잖아요, 커버. 은닉하다, 감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기보다는 이 대목은 뺑땅이다. 뺑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이쪽 파트 분들은. 도둑질보다는 삥땅이다. 구약에선 그렇고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11조 내라 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제가 정리를 하기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아무튼 11조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예수님은 내라고 하셨는데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러면서 이미 또 그건 끝났다. 율법적인 거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법으로 11조는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규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애매하다. 왜냐면 신약에 명확히 보면 아니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부자가 난 다 합니다 한 아, 사람한테 너 다 팔아 이러고 맞아 맞아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꼴랑 두랩돈 줬는데 하나님 그건 귀하다고 하시거든 나는 그래서 이게 아, 너무 우리 예수님 너무 케바케야 너무 케바케고 우리 예수님 너무 케바케야 그래서 모든 재정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실해야 되고 훈련하는 게 맞고 최대한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11조만 냈다고 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냐 내가 재정 문제에서 그런 것도 그렇지. 아니고 결국 마음의 문제네요 또 만약에 내가 형편이 좀 어렵거나 상황이 힘들어서 11조를 못 냈다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막 휩싸여야 되는 부분인가는 또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마음의 문제잖아 내가 정말 어려운데 이거라도 와 내가 할 건 한 것 같은데 내 마음가짐의 차이인 거죠 사실 교회 입장에서 11조를 강조한 이유는 결국 어떤 교회 운영이라는 좀 운영과 유지 엄청나죠 그게 사실 엄청나죠. 그 우리가 보통 주정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그냥 뭐 매주 내는 거 그냥 매주 내는 그런 헌금은 사실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1,000원, 5,000원 뭐 어른들 많이 내봐야 10,000원 요 정도인데 그렇죠. 11조 같은 경우는 수입의 10분의 1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어떤 교회의 재정을 지탱하는 주된 수입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또 강조하는 게 있는 것이 이게 아닌가. 문제가 헌금이 거치면 그거를 뭐 레위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어떤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분들이 네.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가시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데 쓰이면은 헌금을 내지 말라고 해도 많이 내겠는데 헌금 낸 거 가지고 목사님들은 벤틀리 모시고 과한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교회를 그 돈 가지고도 모자라서 빚을 또 1,000억을 져가지고 사내교회가 지금 900억인가 빚이? 그런 건축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형교회들을 자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뭐가 해줄 수 있냐면 헌금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사내교회 계산을 해보면 11조가 10분의 1만 줄어도 4년 안에 교회가 휘청휘청합니다.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교회 별로다 싶으면 헌금을 진짜 딴 데 내세요. 미자리교회에다 내시거나 정말 의미 있는 데 내시고 뭐 그런 게 한 방법이 된다라고 내 강의를 들었어. 투표랑 비슷하네. 그렇죠. 이 당이 마음에 안 들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이 당이 마음에 안 들면 성도로서의 이 당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당에다 투표하라 비슷한 거네요. 대형교회 심판론으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빚이 900억 아유, 건축 때문에 참. 900억인데 11조 내지 말아도 안 와도 됩니다 하면 이제 교회 뒤집어지지. 그 뭐지 목사님들이 사실 돈이나 재정을 잘못 써서 고소수에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가끔 물론 이제 워낙 우리 주변에는 크게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분들이랑 당연히 잘못. 뭐 이건 뭐 아예 뭐 이렇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정도로 범법 행위를 하는 건 아예 잘못이잖아. 근데 이제 보면은 목사님들이 정말 조금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 다 너무 뭐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긴 네네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예를 들자면은 보통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목사님 차 기름값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내주시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되게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치, 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던 게 그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과한 도덕적인 그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과한 도덕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동시에 그걸 만족시켜야 기독교인이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근데 11조가 있어요. 어쨌건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쵸.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어쨌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한은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점은 그거에 대한 강조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과 그건 이제 어떤 실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헌금을 그렇죠. 받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 예전에 계시던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11조를 꼭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진 않으셨는데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교회 성도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에 맞춰 살 수 있게는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저기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그 교회 성도들의 평균 정도의 그 생활 수준이 좀 될 수 있게. 아, 그럼 소망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게 맞네. 그 지역 GDP에 맞게. 이렇게. 1인당 GDP에. 아유, 소망교회 목사님 잘하고 계셨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또, 맞도록. 소망교회 같은 교회도 이제 뭐, 아주 전체 평균을 따져보면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보장이 좀 필요하다. 저는 또 이게 인과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들었어요. 내가 헌금을 내니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으니까 헌금을 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축복받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곧 받을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잖아요. 약간 진짜 한끗 차이인데 이 인과관계가 진심으로 뒤집히면 헌금을 내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 왜 한국교회 안에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이렇게 절기마다 명목상 그 헌금의 명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맞죠. 들었어요. 맞죠. 한번 정리해 보면 뭐 신년감사 헌금 있죠. 1월 달에는. 맞아. 그리고 뭐 한 3, 4월 되면 이제 부활절 감사 헌금 있죠. 그다음에 뭐 있지? 종교개혁주일하네. 종교개혁주일은 안 했던 거 같고. 종교개혁. 그다음에 그 맥추 감사절이 한번 있고. 종교개혁 왜 맥추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추수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네. 성탄감사. 성탄감사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송구영신 때, 송구영신 헌금이 있고, 또 제가 빠뜨린 거 있나요? 또 뭐,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뭐, 부흥회나, 뭐, 부흥회 때 감사 헌금 있을 거고, 뭐, 특세 때 헌금 있을 거고, 또 이제, 특세가 이제 부서별로 갑니다. 이런.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 헌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건축 헌금 있겠죠. 수련회 가면 보통, 그 수련회를 가는 팀이 헌금을 또 내죠. 저희 교회 그래서 수련회 가는 팀이 헌금을 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주관하는 단기 선교가 있다. 그럼 그 단기 선교를 위한 또 감사한 거. 그쵸, 그쵸. 있죠. 그런 거 있죠. 다른 나라 교회들에도 이렇게 명목상의 헌금이 많나요? 아, 제가 외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미국물을 먹은 사람. 저 내수용이라 가지고 아직. 저도 내수용. 근데, 모든 교회에서 한 이 정도는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는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특정한 절기라고 뭐, 물론 뭐, 헌금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대단히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또 않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되게 교회가 좀 되게 유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들 보면은 이제 자기 이제 보통 이제 예배당의 정문의 옆에 보면은 이제 봉투 넣는 그 큰 그 나무 갯짝으로다가 해가지고 봉투를 보관한 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 이름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의 그 11조 건축 헌금 뭐 다 꽂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빼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함에 딱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헌금 봉투가 일어나 돼 있어가지고 다 똑같은 봉투를 쓰고 거기다가 그냥 체크만 해가지고 하고 그냥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신선했어요. 그 아 그리고 네. 아 좀 의아한 게 있는데 또 제가 또 교회를 또 이제 여기 돌아봤으니까 그 여기 가보다 보니 편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교회 편력 되게 놀라운 좀 짜증 나는 뭐 그런 게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뭐 좀 알려진 꽤 보수적이고 뭐 좀 개혁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도 어떤 교회 가니까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봤는데 저는 그런 거 본 적 있으신가? 헌금 봉투에 왜 구멍이 뚫려 있어? 우리도 구멍이 뚫려 있어. 어? 진짜? 어. 빈 봉투 낼까봐 그런 것도 있고 헌금 개수할 때 편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개수할 때 편하라고 아, 나 사실 그거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 아, 액수가 보인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파란 게 보이냐 뭐 색깔이 따라서 그래. 약간 노란 게 보이냐 약간 이게 그거는 아무튼 이게 개수하는 사람을 배려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제 기억에 요새 거 모르겠다. 최근에 뚫려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재정위원은 특히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맞아, 맞아, 실제로 맞아,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 도난 사건이 그렇지. 나기도 했고 CCTV도 다 달고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누가 냈는데 연말 정산할 때 냈는데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안 거친 거야. 오. 막 그런 경우 있는데 막 걸리기도 이런. 하고 막 그러더라고. 저 그 비슷한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르신께서 헌금을 냈는데 그 재정 그 개수하는 데서 아 그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분이 불렀겠지 헌금 봉투가 있는데 안에 금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안에 금액을 채워서 넣는데요 그러니까 아 봉투 안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면 낼 때부터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확신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착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교회에서 많이 내라고 강조하고 그다음에 훈련시키고 그런 것도 난 좋아. 근데 율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죄 짓는 느낌으로 너 안 내면 죄 짓는 거야. 아니면 혹여나 반대로 돈 많이 내면 하나님 축복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사실 하고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지금 교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많죠. 근데 이게 교회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당회라는 게 생기고 국회의원처럼 무슨, 그쵸, 무슨... 그 사람들이 소수들이 정보들을 교회 방향을 정하고 정보들을 지내만 공유한 채 재정을 막 쓰지 않는데 나는 그때 우리 실버가 나눠준 게 좋았던 게 주부의 전주에 현금이 얼마 거쳤고 그게 다 뭐 몇 억 단위인데도 다 실린다며 모든 그, 교인이 네. 그 정보를 나는 공유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분기별로 한 번씩 네. 재정 보고 하고 그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그냥 이름을 까면 되겠죠? 제가 그냥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월 단위로 그 몇십 원까지 썼는지 재정 보고 A4 용지 한 4장짜리가 주부에 껴서 나갑니다. 아니 그게 굉장히 담당자들은 피곤할 텐데 피곤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 우리 교회 재정이 정말 약자들 위해서 쓰이고 그러니까, 있구나. 사실 누가 읽어봐요. 어. 누가 읽어봐. 안 읽어본단 말이야. 근데 자신있다 이거지. 그리고 뭐 또 어떤 교회들은 좀 외부에서 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 일부러? 받고 있는 교회들도 몇 개 있어요. 법인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좀 투명하게 하려는 교회 자체적으로 있죠. 자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아까 얘기했던 그 인과관계를 바꾼다는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가 사실 포인트 중에 하나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그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난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 들여서 부모님한테 이쁨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나는 그냥 부모님이 계신 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잘해주고 싶어서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지. 내가 용돈을 드려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뻐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난 사실 정말 그 관계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야. 진짜로 하나님 나 하나님 아버지.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날 이뻐해. 내가 뭔 짓거리 해도 이뻐해.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길 가다가 핫바람 하나 더 사모으세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용돈을 드리고 싶은 거지. 내가 용돈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뒤 잘 봐주겠지. 그거는 진짜 그 주종 관계잖아요, 사실.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실버 부모님은 효자를 두셨네. 우리 부모님 나 되게 싫어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 우리 부모님 나 싫어하는 거. 아이고, 이런. 저희 부모님이 방송을 하시는 걸 알면 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 이런. 참 신기한 게, 돈은 하나님이 수단으로 만드신 건데, 참, 이게 너무 힘이 엄청나잖아. 만몬이라고도. 만몬은 그리고. 정말, 뭐랄까. 끝판왕인 것 같아요. 끝판왕이죠. 뭐 저는 뭐 이렇게 유혹을 당할 만큼 돈을 많이 벌어보지 않아서, 사실 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지만, 어른들이나,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의 어떤 얘기나 책에서 본 얘기들을 종합해보면은, 뭐 몇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뭐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는 뭐 이제 이성의 영역에서 그렇죠. 연약할 수도 있고, 뭐 권력에 대한 뭐 욕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끝판왕은 돈. 끝판왕은 돈이다. 아니, 그게 돈을 많이 안 벌어본 사람도 똑같은 게, 아까 나눴지만, 대학교를 들어갔어. 집에 대줄 돈이 없어. 그러면은, 대학교 8학기를 다 대출을 받아서 다녀야 돼. 그죠. 그거를 받으려고, 그걸 갚으려고, 이제, 그러면 뭐, 요새 뭐, 등록금 한 500씩 하잖아. 8학기 하면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을 갚으려고. 500 양반이지. 죽어라! 이래가지고,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한 지 3년, 4년, 5년, 열심히 이래가지고, 빚을 겨우 다 갚는다 했더니, 결혼해야 돼. 집 얻느라고 또 몇 억 빚을 져요. 또 갚느라고. 또, 아. 그게 무슨. 그게 다 마무리 다 될 때쯤 이제 자식이 대학을 가겠죠. 이거 무슨 삶인가? 계속 빚쟁이의 삶으로서 내 인생을 쭉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은 성실한 빚쟁이들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런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너 누가 너한테 페라리 한 대 사줄 테니까 나한테 10년만 와가지고 내 시다바리 하면서 내 노예가 될래? 라고 했을 때 좀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오케이 오케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페라리는 나 한 2년밖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사람 아예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국 하는 게 차 하나 사고. 그치.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인생 다 들여가지고 노예처럼 살면서 집 하나 사고 이런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살면서 돈의 위력을 너무 알고 하다 보니까 헌금 내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 헌금이 모인 교회도. 그치.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돈을 쓰는 건 진짜 많은 눈이 또 보고 있잖아. 난 돈 돈 버는 게 또 나는 무서운 거예요. 진짜 돈 무섭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큐티 훈련, 기도 훈련 이상으로 돈에 대한 그렇죠. 되게 정확한 어떤 관념과 관점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또 얼마 전에 그렇죠. 논란이 됐었던 왕의 재정 왕의 재정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 왕이 무슨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네. 왕의 재정학교. 왜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 왕의 재정학교를 소개해 주세요. 왕의 재정학교. 그게 어제도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 국민일보에 기뻐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 무슨 일인가요? 국민일보 기사 중에 네. 저희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맞다. 전에 내 손 안에 팟캐 기독 팟캐스트 해가지고 언급될 때 정말 짧게 한 줄 나갔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우리가 그 큰 목사님 깐 거 알았으면은. 안 했을 텐데 아마 방송을 제대로 안 들어봤나. 그게 이제 그 기독 팟캐스트가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였는데 그 이 본인들도 이름을 쓰면서 얼마나 다른 데는 그래도 뭐 무슨 목사의 뭐 이렇게 이런 건데 무슨 목사의 뭐 상담도 이런 건데 추잡60심을 쓰면서 얼마나 담당자도 참 얘들은 뭘까 그랬겠어요. 어쨌든 기사가 났었다는 거. 네. 예, 그 왕의 재정학교라는 그런 일종의 워크샵인데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뭐 전국적으로 혹은 네. 또 해외에 나가서까지 진행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김미진 간사님. NCMN이라는 단체에서 NCMN. 네이션 체인저 무브먼트 네트워크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와이모 선교 단체 계열에서 이제 그쪽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따로 나와서 하고 있는 예수 전도단이라 해요, 그냥. 예. 예, 예수전도단 내에서 이제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이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하는 뭐, 말씀 학교도 있고, 뭐, 무슨 학교도 있고, 무슨 학교도 있는데, 거기 이제 왕의 재정학교라는 훈련, 뭐 이제, 워크샵. 사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셨죠. 인생을,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강의를 일부러 직접 봤는데, 아이고. 혹해요. 아이, 듣고 있으면은, 책을 사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재정 훈련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을 보고 실행을 그 강의를 있어. 보면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제 친구들 그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효과를 많이 본대요. 뭐 신용카드 다 없애고 저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면 좋긴 그분 하는 것 같아요. 뭐 재정 관리 골자 이제 빚을 지면 안 된다. 네. 보증 쓰지 말라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어떤 그분 강의 내용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4대째 믿는 집안 출신이고 굉장히 독실한 우리나라,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4대면 뭐. 뭐 이제 젊었 그렇죠 뭐 거의 흥선 대원군 시절부터 아펜젤로 아시랑 어깨를 나가냐는 그렇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사업에 수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대학생 시절부터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긴 네. 했는데 뭐 무역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뭔가 이제 유통 관련된 일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수완도 있고 하여튼 사업이 잘 됐나 봐. 뭐 이제 안경점도 하고 본인이 뭐 건물도 몇 개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되게 많이 해서 여자분이 뭐 이제 굉장한 재산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또 화통하신 분이셔서 뭐 3억 보증서 달라. 뭐 5억 보증서 달라. 이런 거 그냥 내가 해 줄게. 뭐 네가 나중에 갚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완전 보증도 쿨하게 해 주고 그래가지고 그분 표현대로라면은 상위 0.1%의 어떤 삶을 살았던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사셨던 분인데 이건 아들내미랑 같이 테니스 치는 삶 그 정도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었던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었던 거 하여튼 돈이 내가 너무 생각했구나 돈이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셨던 많았다. 분인 것 같아 어느 정도였냐면은 달마다 쓸 돈을 다 쓰고 달마다 7천만 원씩 남았대 와 그러니까 뭐 돈으로 똥 닦아도 되는 달 7천이면 연 7천 번 사람도 달마다 7천 잘 나갈 땐 달마다 7천만 원씩 돈이 남아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할 정도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주영보다 낫네. 누구? 박주영. 아니 박주영은 주급이 7천인데요. 지금 연봉 160만 원 이근호가 꼴렀는데. 그러니까 이근호보다 낫. 4만 원이 꼴렀는데. 4만 원. 네 어쨌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보증을 막 계속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이제 점점 쪼들리게 되고 어느 순간 부도가 나서. 아이고. 빚을 몇십억을 지게 된 거야. 뭐 이분 말씀대로는 원금이 50억 빚이. 빚이 원금이 50억이고 뭐 이자까지 합치면 빚이 더 됐다고. 뭐 이자 계속 붙죠. 그래가지고 뭐 건물 없어지고 뭐 자기 점포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뭐 없어지고 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그 이제 빨간 딱지 집에 붙고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잃고 그리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이제 신세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숨어 살고 가족들하고 같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부유하게 살던 분이 그,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드라마 흥미진진한데 이 드라마? 그렇죠. 이제 마음이 어떻겠어. 아, 이분이 이제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죽어야겠다고 이제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분이 죽지 말고 1년만 더 살아달라고 진짜 사정사정을 한 거야. 1년만 더 살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나랑 같이 1년 동안 저기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훈련 학교를 가자.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일단 남편이 이제 사정사정 하니까 일단 가서 가기로 해서 가서 훈련을 받기로 하고 그치만 여전히 이제 1년 뒤에 죽을 생각을 하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새롭게 좀 하나님을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어떤 재정 관리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새롭게 바뀌는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좀 기적적인 좀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네. 굉장히 좀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셨다고 좀 볼 수 있는 되게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다시 어떻게 좀 사업에 착수를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4년 반 만에 그 빚을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빚을. 야, 50억이 넘는, 50억이 넘는 빚을 이제 4년 반 만에 다 갚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십몇 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이제 다시 서울 뭐 이제 강남 요런 데서 이제 크게 좀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뭐 지금 빚 없이 좀 사업을 잘 하시면서 왕의 재정 학교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뭐 감동적이고. 그럼요. 네, 뭐 이제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부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청빈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목사, 선교사, 간사 이런 사람들은 청부가 청빈 청 그러니까 깨끗한 이제 가난함으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이런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제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지만 나머지 성도들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청부 이제 깨끗한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 보자. 그렇게 노력해 보자는 일단 명제가 틀렸네. 취지 조영기 목사님은 청빈이 아니잖아. 조용기 목사님만 아니에요? 연봉이 얼마고 퇴직금이 얼마인데 지금 우리 예전에 한번 뭐 이렇게 목사님들 한번 사자라서 한번 싹 욕한 적 있잖아요. 아, 그때 김장값만 500만 원씩 받고 그러신 분 그때 분인데. 성찬 케이터링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얼어죽을 청빈이야 청빈.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부자.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목만 듣고 이 딱 타이틀만 들었을 때 너무 혹할 것 같아.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기대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 강의에서도 역시 이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과 현실적인 축복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왕의 자정학교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 이제 좀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부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깨끗하게 살다. 그치. 그러니까 목적이 좀 전도돼 있는 그런 걸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 덧입혀주는 어떤 옵션 같은 걸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그쵸. 그 생각은 안 하고 일단 난 부자가 되고 싶고 네. 그러려면 일단 거룩해야 되는구나 해서 네. 그냥 좀 덧입혀준다는 표현이 되게 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 현실적인 축복은 저도 뭐 교수님 바로 솔직히. 말한 것처럼 받고 싶죠. 저도 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치킨 먹으면서 치킨 먹을 때 이렇게 제 현금 있나 없나 현금 있나 없나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가끔은 먹고. 뭐 이제 칼질도 하고 뭐 그러면 좋지만 사실 이제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냥 덧입혀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떤 이제 이런 학교 같은 걸 가면 이제 일종의 법칙인 거야. 요거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 약간 좀 이런 식의 좀 법칙을 만들어서 좀 보여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또 그러니까 강의 보신 분 있나요? 또? 저는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약된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 비슷해. 참석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참석할까? 왜 그 여기에 정말 그 강의를 막 이렇게 들으려고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열명에서 이끌려서 갔을까? 근데 흠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흠 없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부자인데 흠 없기까지 한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흠 없는 사람 이 부자. 목표가 아니라 흠 없는 부자가 목표인 거야. 까임 방지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 그치. 까방권 있는 부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그냥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 이게. 바늘길을 통과하는 한 끗 차인데. 어. 그치. 바늘기 통과가 충분한 부자.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전 재산 다 팔아라 했고 부자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면 어렵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알아라. 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재물에 너 마음 네 마음이 근데, 재물이 있다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 예수님이 지옥에 간다고는 하지 않았냐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 낙타가 원래 그 잘못 전해진 거라면 밧줄인데. 아 그래? 그게 히브리어가 잘못 전해져서 원래 그 밧줄이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래. 어쨌든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안 되잖아. 아직 안 된 얘기인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바꾼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밧줄 말고 금으로 된 실을 통과할 수 있잖아. 아, 그렇네. 금으로 된 실은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래, 금은 연성과 전성이 뛰어나니까. 나노 사이즈로 만들면 되겠죠. 그때부터 나노가 개발됐구나. 네, 나노 와이어로 만들면 돼. 나노 와이어로다가. 전공 나온다 정말. 나노 와이어. 그럼. 뭐 아니, 은나노 바늘, 아니고 금나노. 뭐 바늘을 키울 수도 있고. 아 바늘. 바늘 스케일을 키울 수도 있죠. 네. 나노 바늘이야? 약간 그래도 좀 이게 뭐랄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뭐 얼마인지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많아져서 사회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정말 그럴까는 좀 이렇게 뭐랄까 의무자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이제 말을 좀 네네네 하려고요. 그 물질관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신구약을 봤을 때 이제 그 성도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물질관은 청지기죠, 청지기. 그죠. 청지기,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인생이 사실 성도의 삶이라는 게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그런 삶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가는 순례자와 같이 그런 거를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어렵지. 아, 율법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십일조는 사실 율법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는 장면도 있고 그게 그러고 그리고 또 율법으로다가 명하시긴 했지만은 이제 전에 제가 율법의 세 가지 파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의식법이 제하여진 거라고 하는데 십일조는 그 하나님이 그냥 성도에게 명하신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치 십일조를 해가지고 복을 잘 받고 막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신구약의 물질관에 관한 칼빈이 한 말이 있어요. 저희 방송이 나름 품격 있는 방송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맨날 미안하다 같은 거 외치는 방송이 아니라 아 이게 물질관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그 구약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뭐 사실 하나님은 잘 믿은 사람에게 사실 어마어마한 그 복을 주기도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아브라함도 뭐 엄청난 뭐. 부자였고. 아유 뭐냐 아브라함 뭐. 그렇죠. 요셉도 뭐 엄청났고. 아유, 요셉은 뭐. 뭐 솔로몬 하면은 뭐 지금도 뭐. 아유 솔로몬. 그래 월드 역대급. 역대급이지.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셨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 그래서 봤냐 이 정도의 신을 그 당시에는...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보고 믿어라 이런 학습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 수준에 맞춰준 거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습적인 차원에서 그걸 보여준 거고 당시에도 뭐 대다수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실 믿는 사람들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뭐 100% 다 뭐 그 복 받는 것도 그러니까 무시적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택함 받은 소수만 그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거지. 저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구약 시대에서 저희가 성가대 가면 성가대 가운을 입잖아요. 성가대 가운의 기원이 다윗이 성가대단 만들고 가운 입힌 건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옷만 봐도 옷의 색깔만 봐도 이 사람이 비싼 그 재질의 옷인지 아닌지 틀어 그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가대하는 사람들은 옷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재산 정도가 티가 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성가대 가운을 입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까지 나온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빈부격차가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역 시대에 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노마이 벌었던 건 아니라 이거죠. 예,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리고 보면은 이제 사실 더 이상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더 이상의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사실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이 이제 신구약 성경이 이제 다 완성됨으로써 이제 계시가 종결됐다고 믿는데 그 보면은 예수님만 해도 아까 이제 교수가 지적을 했듯이 그럼 이제 근심하는 부자한테 이제 그 모든 것을 팔고 나에게로 와라 이 정도까지 요구하신 거면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기록만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했어요 알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사를 되돌아봤을 때 그 기독교가 그래도 2000년 이상 이어온 거는 11조 덕이에요 사실. 헌금의 덕.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내야만 하는 약간 반강제적인 재정이 없었으면 사실 유지가 힘들었다. 유지가 힘들었죠. 구조적으로다가.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하나님과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렇게 세게 말하는 것도 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자신의 그런 신앙 고백에 맞게 수준에 맞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이게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1조를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뭐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예, 저처럼 뭐 사실 교회가 사실 11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 전파와 그런 관련된 구제와 관련된 선교와 그런 거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성금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는 거지. 관심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 제가 아는 한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양식장을 하셨는데 잉어였나 기억이 안 나네. 양식장을 새로 만들면서 그 양식장에서 나오는 수입의 전부를 교회에다가 헌금하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헌금이 쓰이는 방식에 이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아들 되는 분이 이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헌금하고 계시는데 그 헌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럼 아버지는 그 헌금이 쓰이는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감당하고 있으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때인데 그 장로님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내는 데까지가 나의 의무지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는 저들 손에 달려있다. 헌금을 잘못 쓰는 거는 저 사람들의 죄고 나에게 헌금을 내지 않는 게 죄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시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감시해야죠. 솔직히 말하면 감시해야 생각해요. 예. 공적인 성격을 갖는 감시하는 게 맞아요. 장로님도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고. 그렇죠. 감시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멋있는 말이긴 한데 저는 뒤집어 생각하면 책임 회피라고 생각해요. 나는 냈어. 오케이. 내일은 끝났어.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손 털었어. 손 털었어. 진짜 약간 그런 너무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토스.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인드가 바닥에 조금이라도 깔려 있다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주변에 반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사역하는 사역자들한테 헌금을 하잖아. 네. 근데 그 사역자가 예를 들어서 뭐 빕스에 간다거나 가족들이랑 아웃백에 간다거나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헌금한 사람은 뭐 좀 살만한가? 이런 생각 들면서 좀 불쾌한 경우 같은데. 근데 미국은 어떤 분위기냐면 내가 아는 형이 친한 형이 우리가 다 아는 형인데 덴버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인데 사역자인데 자비랑 사역자야. 근데 집에 홈시어터가 있다는 거야. 집이 굉장히 좋고 다 후원으로 사는데 그렇게 자기가 누리고 사는 거에 굉장히 당당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나는 내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또 쉴 땐 잘 쉬고 그리고 나를 후원하는 사역자들도 다 이걸 이해해 준다. 노터치다. 그 사람들은 정말 헌금을 내는 데까지만 관심이 있고 오히려 또 낸 이후에 어떻게 쓰는지 나를 신뢰해 준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한국은 좀 반대의 경우인 거지. 근데 그만큼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재정을 허투루 쓰니까 서로 신뢰가 그러니까, 좀 없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끝을 몰라서 그래, 끝을.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돼. 아, 홈쇼스 정도는 나도 괜찮아. 근데. 벤틀린 안 되겠어. 아, 벤틀린 안 되겠어. 어. 어디까지 돼? 소나타, 뭐, 에코스까지 됩니까? K9. K9. 어, K9까지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또, 이게 진짜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보면은 왜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냐면은,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하고 교회 내에서의 그런 신앙적인 판단 내리는 사고의 메커니즘이 좀 유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게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다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청빈의 사고가 깔려 있는 기독교인데 아니 왜 빕스 가고 왜 저래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소위 말하는 정치 얘기를 하면은 진보 정치라는 하는 사람들은 그치, 다들 그치. 막 무슨 막 가난해야 될 것 같고 우동만 먹고 막 무슨 막 다 빨지산해야 될 것 같고 다 그러잖아 다 지리산에 살아야 될 것 같고 셔츠를 셔츠를 빨지 못해서 뱀새만 먹고 막 그런 그러니까 그런 느낌 라면에 계란 넣어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진짜, 막 진짜. 어, 사모님 되시는 분이 정말 아이들을 정말 업어가며 키워가지고 근데 그게 단칸방에서 그때 유시민이 털렸던 게 아메리카노 먹었다 털렸지 않나 맥신 커피 맥신 커피 아니고 진보 정치가 어, 아메리카노를 어 그래서 아, 그렇지 아메리카노 왜 그 이유가 더 웃겨 아메리카노는 미제의 똥물인데. 이제 그게 누가 있냐,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유시민이. 와, 대박. 뭐, 이게 자기 집무실에서 자기 와. 그 비서인가 누구한테 아메리카노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거를 반대편 보수 쪽에서 알고 나서 와. 저 미제의 똥물을 먹는 진보놈이라고 야, 욕을 겁나 했는데. 아니, 보수가 한 게 아니라 통합진보당 단파가 있겠지. 아, 그런 거야? 그래, 통신한 느낌이네. 아, 미제의 똥물이면 약간 그 느낌이네, 바로. 그, 야, 진짜 카라멜 마켓도 먹었으면 교수형처였겠다. 진짜. 아니, 유시민이 억울하다. 아니, 이거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비서가 나랑 엄청 친하고 지금 수십 년째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해서 되게 부탁을 드린 거다. 뭐 그래, 중국에서 안 사고 국산 EDI에서 사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진보 정치 한다는 사람들 내부에서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치. 그 보수 쪽에서도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뭐 그 뭐냐 그 막 민주당에서 쪽에서 예전에 그 박근혜가 막 옷이 막 수십 벌 입고 막 소호가 옷이 있다고. 진짜 많긴 많더라고. 네, 막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아, 여자잖아. 이제 문재인이 이제 그 대선 후보 광고 찍을 때 아, 집에 의자 가지고 역공당했잖아. 아, 맞아. 그런 논리로다가 접근하니까 그걸 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맞아. 우리가 좀 그런 재물에 대해서 좀 쿨해질 필요는 있어요. 문재인 집도 털리지 않았어? 구글어스로? 근데 그건 좀 오해로 밝혀졌는데. 근데 좀 그냥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 뭐 비싼 건 능력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능력 때문에 뭐라고 못해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 교회는 약간 교회 자본주의가 침투하면은 망하는 거죠. 그렇지. 교회가 자본주의를 뭐라 그래야 되나?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본주의자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본의 논리가 자본의 논리를 기본으로 들어오면... 까는 교회는 좀 문제 있을 수 있죠. 사실 근데 자본의 논리는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랑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은 고민과 어떤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 나는 열심히 경제생활하고 돈 많이 벌기 노력을 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형편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항상 감사하는 거.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많이 주시면 또 많이 주시면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나누고 대신 또 다른 사람을 돈 많다 혹은 돈 없다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고 하는 거 이게 골짜인 것 같은데 네, 난 맞아요.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라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해서 돈 많이 버는 노력을 하자 막 이런 건 또 교회 갈나 싶기도 하고 그 아까 제가 성가대 가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갈 때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라는 정말 순수한 마음뿐만 아니라 후진 옷 입고 가기 싫은 거지. 약간 그런 마음이 깔려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디든 갈 때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후져 보이기 싫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좀 더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은 게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폐쇄적이고 그런 게 매우 집약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교회에 별로 잘난 척하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나는 내가 이만큼만 벌고 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은데 그걸 부끄러워해야만 한다고 가끔 얘기하는 교회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걸로 대충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아까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 생각하면 그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내 형편에 맞춰서 드리다 보니 조금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모님의 눈을 훔쳐갔다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해서 벌벌벌 떨기보다는 그리고 헌금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축복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축복에 이미 감사하고 내가 이 헌금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다음에 그 목사님들이 큰 목사님들이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개인적으로도 이게 만몬하고 싸우는 게 쉽진 않아요. 어려운 일이야. 최근에 제가 돈에서 해방된 교회라는 책을 좀 읽었었는데 만몬에서 해방이 되려면은 참된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막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하는 말이 좀 그런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안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드신 분. 아,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막 생각하는지를 또 들어본 적이 또 있는데 또 되게 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11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진짜. 엄청 막 울며 그분들도 막 생활고 때문에 힘들고 막 울면서 말하고 막 이 정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애매한 말이지만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본인의 11조를 드리고 마음을 반만 드리느니 본인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많이 갔나 이거? 그러니까 과부의 두 렙돈 말씀하신 게 그냥 절묘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럼요. 우리가 뭐 10만원, 100만원 드린다고 막 엄청 좋다. 뭐 1000만원 주는 사람은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하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좀 저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여러분도 듣는 청취자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교회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교회로 모였을 때. 재정이 좀 부족하거나 힘든 사람 없는지 돌아보게 좀 돌봐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서로 누가 더 많이 버냐 아니면 돈 많이 벌도록 노력하자라고 서로를 독려하기보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헌금을 내서 하나님으로 탈출할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헌금 들려더라도 하나님께 매여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다음 멋있지? 방금 떠오른 거야. 아, 나도 기가 막히다 내가 말하면서도. 다음 주제는 뭘로 할까요? 저희 책 얘기 있었고 금기 특집. 금기 특집 재밌겠는데? 터브 특집. 터브가 뭐 여자들은 짧은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쓰레빠 뭐 이런 것도 있고 남자들 스키니진 안 됩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드립을 치면서 놀 수 있는 주제. 체형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체형에 따라 다릅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도 안 되긴 한데 드립을 치면서 남자 귀걸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뭐 혓바닥 귀걸이, 피어싱. 문신 혓바닥 피어싱 문신. 문신 각자의 경험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금기 특집. 뭐 염색을 옛날에는 염색하는 것도 진짜 염색하는 것도 안 옛날에 염색하는 것도 그랬고 뭐 술 담배도 그런 금기 뭐, 술 담배도 금기 한번 있고 교회 금기 특집 뭐 이렇게 한번 그냥 약간 우리 가볍게 그냥 드립을 많이 충전해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금기 특집 할까요 그러면? 네, 뭐. 금기 특집. 금기 특집. 그러면 금기 아니 진짜 열심히 드립만 진짜 충전해야겠다 진짜. 무릎이 몇 센치만 되나요? 아, 그거를 금기만 쫙 모아서 캐릭터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겠는데? 금기를 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 한번 만들어보는 거야. 투표를 받아보자. 이렇게 아, 투표? 시청자들한테. 어. 치마 몇 센치까지 가능합니까? 아, 그렇게 재밌겠네요. 어, 그 홈페이지에다. 담배는 뭐 양담배 안 됩니까? 뭐 이런 거. 알코올은 몇 도부터 맥주 네, 네. 어. 농도수 어디까지 됩니까? 와인은 되고 맥주는 안 되나요? 어, 몇 잔까지 가능한가? 농작물 뭘로 만드냐에 따라 다른 건가? 유기농 포도주만 되나요? 뭐 이런 거. 성찬 케이터링만 됩니다. 방송을 마치면서 아마 이 2부 이 방송이 이제 이 뒷부분은 2부에 나갈 텐데 네. 2부에 나가면은 저희 그 오덕왕님의 알제리전 평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 알제리전 말고 그 다음 거 벨기에전 벨기에전? 우리나라와 벨기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역시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들 못 맞춘 거 굳이 들어서 뭐 하겠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여러분 즐거운 또 저희 방송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 돈이라는 게 참 유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찬양으로 답하겠습니다. God of Wonder, Beyond Galaxy. 은하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럼 저희들은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oly, the universe declares your majesty, and you are holy, holy, Lord of heaven and earth, Lord of heaven and Holy, holy.